해를 거라 믿었어. 이번엔 힘들던 지난 시절 떠올라 절망 속에 아픈 기억들 이제는 알 것 같아 세상을 이제는 몰랐었겠지 미쳐 그때는 호기심만 가득했을 뿐 내 안에 어떤 꿈이 자라나 모르게 나조차도 모르게 그렇게 속삭이네 그 꿈들이 남겨두고 떠나가지만 추억들을 간직해야 해 일어나 툭툭 털고 꿈에서 깨어나 공연한 환상에서 벗어 내 스스로를 가